그날 밤 그 자리에 둘이서 만났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젖은 채 밤새도록 있을 때 똑같은 그 순간에 똑같은 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. 아, 그 밤이 꿈이었나.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 없이 가버리네. 새기면서 떠날 때는 언제였나 비 오는데 사무치는 그리움은 나 어이 한내라 떠날 때는 말없이 말없이 우린다 떠날 때는 말없이 말없이 가 우리라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. 아, 그날이 꿈이었나. 즐거웠죠. 아, 햇빛에 젖은 채 밤새도록 즐거웠죠. 새기면서